years old, you catch him, catch him. 비트 음악을 접하고 귀가 튀어나와 쳐자고 무릎 뱉고 겁없이 전진했고 전가 달라진 방향에 방황하기도 했어. 타협 없던 어린 맘에 금이가 돌이다가 아닌데 나 여유 따위 없어서 뭐든지 다 했어. 난 여기 왔지. 놓쳐버린 나를 찾기 위해 너랑 대기할 시간이 없어. 난 필요해 paper 욕할 시간을 가져 그래 챙겨. Get your hands up high like 떨어져도 우리 skydive 예술가는 못해 나이값 철드는 건 좀 무겁다 임마. 돈 벌러 나왔잖아 유명해지려 나왔잖아. 모든 weapons wanna be like 티가 나서 비게 봐 미친 광이들 크게 screaming out 다 비켜봐. Cause I'm in TV. So 뺄수 없이 서로가 팀킬 PT 기는 곳이 알잖아 요즘. 여유는 무대에서 나 부려 탓하며 한숨 쉬는 건 구려. 일어나서 뭐라도 잡아 아깝잖아. Do your best, do your can, no for reach. 원한다면 뛰지 외쳐 앉아있어. 와우! 다 비켜봐.